땅이 기름지면 곡식이 잘 자랍니다. 반면 곡식이 자라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잡초 역시 잘 자랍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렌지족이 설치되는 말 많은 서울 강남의 한 거리를 청소한다죠. 청소년 자가용족의 출입을 막고 이른바 로데오 거리에 일본풍 장식도 금지시키고 퇴폐 없어도 강력하게 단속해서 이곳을 건전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요, 자양분이 넉넉한 토양, 그러니까 어른들의 무분별한 소비 문화가 잠재워지지 않는 한 제2, 제3의 로데오 거리가 또 생겨날 텐데 이건 어쩌지요? 영화 Thief Hearts의 주제가 Thief of Hearts, 멜리사 맨체스터의 노래로 오늘 FM 영화음악 문을 열었습니다. 신나는 곡이었죠? 자, 인간 홍성현 씨, 대전 동구 자양동에서 두 번째 편지 주셨네요. 두 번째라는 것을 기억 못하신다면 제 IQ에 대해서 의심을 금치 못하실 거라고요. 이제 의심하실 건 없으시겠네요. 그때도 그러셨는데요. 이번에도 편지지 3장 가득히 재미있는 그림, 글씨, 기억을 못할 수가 없겠네요. 특히 커피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냄비에다가 커피를 가득 담아주셨어요. 이렇게 냄비에 많이 주신 이유는 PD 선생님과 같이 드시라고요. 자, 같이 드시죠. 다음 곡은요. TV 드라마 중에서 골랐습니다. 케빈은 12살. 여러분들 참 좋아하셨죠? 아, 지금은 끝났는데요. 이 드라마가 하던 날은 저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 맞춰서 집에 돌아가던 기억이 나네요. 삽입곡 In the Still of the Night입니다. 데비 기슨의 노래죠. 드라마 케빈은 12살, 원제는 Wonder Years입니다. 이 영화의 삽입곡 In the Still of the Night, 데비 깁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서울 방배삼동의 김상현 씨, 잘 들으셨겠죠?

and hold out your hand. It's the only thing that's real in my life. And I can't stand tears in your eyes. After all that we've been through and sacrificed. And I know it's late, but I've just gotta try to make you realize you're the only thing that matters in my life. Just one touch and I'm lost inside your love. Just one touch means more than words can say. Just one touch and I know I'm gonna stay for always. When you whisper your feelings inside, I know I'll always need you near me, and I just can't help wondering why people have to live a lie when you're the only thing that matters in my life. Just one touch and I'm lost inside your love. Just one touch means more than words can say. Just one touch and I know I'm gonna stay for always. Just one 영화 프라이빗 스쿨 중에서 Just One Touch, PB Cage와 빌 레이의 노래였습니다. 여학생들만의 기숙사 학교인 체리베일 아카데미. 이 학교에서 가장 예쁜 여학생인 크리스, PB Cage는 꿈 많은 소녀입니다. 반면에 이성에 대한 호기심 역시 보통 이상이죠.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첫사랑이 찾아오는데요. 상대는 이웃 남자 학교에 다니는 짐, 매튜 모든입니다. 학창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가슴 설레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던 첫사랑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 영화 프라이빗 스쿨은 이런 소중한 사랑의 감정을 무척이나 경쾌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졸업식 날. 여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뒤돌아서서 엉덩이를 까보이거든요. 아, 이 까보인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요. 어쨌든 아주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여학생들의 속옷이요, 참 다양했어요. 줄무늬도 있고 점 땡땡이 그런 무늬도 있었고요. 자, 졸업. 이 졸업이라는 걸 생각하면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그 학창시절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게 되죠. 교정을 거닐면서 친구들과 나누었던 수많은 얘기들. 시험 준비하느라고 시험 전날 벼락치기 공부하던 일들. 교생 실습 나온 대학생 선생님을 잠시 짝사랑하던 일.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 선생님들, 함께했던 그 시절들이 점점 더 그리워집니다. 오늘 졸업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글쎄요, 우신 학생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졸업식 때 잘 안 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졸업했을 때는요, 꽤 많이 울었고 또 제 졸업사진을 보면 봐주지 못할 정도로 코가 빨갛게 부어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대학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계신 졸업생 여러분, 지금 감회가 어떠세요? 오늘 졸업을 맞으시는 서울 답심리 3동의 조보영 씨, 경북 경주시의 길태건 씨, 서울 서초구 잠운동 한신 5차 아파트에 한 달에 27번은 넘게 애청하는 애청자, 대전동구 가우동의 김민정 씨, 전북 군산에서 이대영 군, 광주 광산군 산정동의 박정미 씨, 그리고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멋진 자화상까지 보내주신 이승찬 씨, 졸업 축하드립니다. 자, 졸업 축하곡 한 곡 골라왔습니다. 아, 이런 곡 어떨까요? 영화 하타리 중에서 아기 코끼리의 걸음마인데요. 여러분의 앞길이 아기 코끼리처럼 약간의 뒤뚱거릴지 모르지만 아주 희망찰 것이라고 믿습니다. 헬리맨신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서울 봉천 11동의 김태균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Saint Elmo's Fire 중에서 Man in Motion, 존 파의 노래였습니다. 음악가를 지망하는 빌리, 작가가 되고픈 케빈, 변호사의 꿈을 지닌 카보, 또 여류 건축가가 꾸민 레슬리, 은행원이 된 조르주, 그리고 빌리와 결합하는 웬디. 이 일곱 명의 대학 졸업생들은 학창시절 세인트 엘모라는 카페를 아지트로 삼았던 동창생들입니다. 성 엘모, 이것은 파도를 헤치면서 항해하는 뱃사람들의 소신을 읽하는 말인데요. 영화는 제목처럼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사회에 뛰어든 젊은이들의 사랑과 고뇌를 그리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때로는 경쟁도 하면서 이들은 청춘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인생을 조금씩 배워나갑니다. 이 배움의 과정에는 항상 깨달음을 주는 스승이 있게 마련이죠. 영화 사관과 신사에서 같은 경우는 상관, 그러니까 리차드 기어에게 깨달음을 주는 스승은 바로 폴리 상사 같은 상관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 성 엘모의 불에서는 우정이 일종의 스승인 셈이죠. 그리고 학창시절의 선생님이 진정한 스승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 마음을 어둡게 했던 그 입시 부정 사건처럼 빗나간 사도를 걷는 선생님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지식과 인생을 가르쳐주지요. 학생들에게 자유와 진실을 불어넣어주던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 선생님. 그리고 빗나간 학생들에게 책임감과 인간의 자존심을 깨우쳐주던 마크 선생님. 영화 언제나 마음은 태양, To Serve with Love에서의 흑인 선생님이었죠. 학생들은 마침내 마크 선생님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새학기가 되면서 마크 선생은 학교를 떠나야만 합니다. 작별 인사와 함께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 그에게 한 여학생이 선물을 건넵니다. 반 아이들 모두의 애정이 담긴 것이었죠.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는 아이들. 진실을 지닌 한 분의 선생님. 그 힘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은 태양 중에서 To Serve With Love, 룰루의 노래였습니다. 또 아주 오래전의 영화 중에서 Chips 선생님 안녕, Goodbye Mr. Chips라는 뮤지컬 영화가 있었죠. 피터 오틀이랑 가수 패툴라 클락이 주연했는데요. 이 똑같은 내용의 영화가 로버트 도너트와 그레어 가슨이 주연한 그 브룩필드의 종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이것을 30년 만에 새롭게 만든 영화였죠. 이 영화 속의 칩 선생님 역시 고지식하지만 참된 스승이었습니다. 학생들도 처음에는 이 선생님을 멀리합니다. 하지만 칩스가 뮤지컬 여배우와 결혼을 한 뒤에 학교의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선생님이 한 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브룩필드 학교를 거쳐간 제자들은 칩스 선생님의 가르침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졸업 후에도 찾아와서 사제 시간에 정을 나눕니다. 칩스 선생님이 83살이 되던 어느 날 그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제자들은 Goodbye, Mr. Chips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뮤지컬 Goodbye, Mr. Chips 중에서 듣습니다. 피터 오틀이 부르는 Where Did My Childhood Go? 나의 어린 시절은 어디로 갔는가입니다. 'They think I do not understand them. They think I do not hear or see. I only wish they knew I do understand them. I only wish they understood me. Yesterday I was their age. Tomorrow they'll be my age. Sooner, much sooner than they know. And suddenly they will ask what every child must ask. Where did my childhood go? Where did my childhood go? When did my youth, sweet and free, suddenly slip away from me? Was it so long ago? Where did my childhood go? When did the magic end? When did the future meet the past, ending a dream too good to last? Taking away our friend. When did my childhood end? Was it that day in early spring that lingers on, when somehow I knew this precious time would soon be gone? Does the future show? Spring will return again next year, and when she does, she'll find me here, wondering still, I know. Where did my childhood go? Yesterday I was their age, tomorrow they'll be my age, sooner, much sooner than they know. And suddenly they will ask what every child must ask. Where did my childhood go? Where did my childhood go? 영화 굿바이 미스터 칩스 중에서 피터 오틀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께 힘과 용기를 주시던 선생님의 말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저도요 고등학교 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신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데요. 진실해라. 끝까지 진실해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무엇보다도 진실해라.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자기가 얼마나 그것을 실천을 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에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선생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여러분께 큰 힘이 될 겁니다. 아, 졸업식으로 시작하는 영화가 있죠. 마이클 치미노 감독의 천국의 문, 헤븐스 게이트는 하버드 대학의 졸업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총장은 얘기합니다. 제군들은 단순히 부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보다 높은 이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닌 교양을 널리 전하기 바랍니다. 동창생 어빈과 짐은 총장의 연설처럼 새로운 사회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죠. 교정에서의 댄스 파티, 여학생들과 즐거웠던 시간들, 이 모든 아름다움을 추억으로 간직한 채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짐은 보안관이 되었고 어빙은 와이오밍에서 목장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빙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이기지 못하고 술에 젖어 삽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마을에서는 가난한 러시아계 이주민과 목장주 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집니다. 마침내 두 집단 간의 전쟁이 일어나죠. 짐은 이주민 편에서, 어빙은 목장주 편에서 싸움을 합니다. 두 사람의 달라진 인생. 마이클 치미노 감독은 이들을 통해서 미국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영화 헤븐스 게이트였습니다. 영화 천국의 문, 헤븐스 게이트 중에서 듣습니다. 스노우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영화 Heaven's Gate 중에서 Snowfall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이제 한 단계의 과정을 마치고 또 다른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학업을 계속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인생학교라는 사회로 향할 분들도 계시죠. 희망, 이것은 항상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가올 새 봄에는 멀리서 큰 이상을 찾기보다는 여러분이 지녔던 그 조그마한 소망들을 조금씩 구체화시켜 나가보면 어떨까요? 그 성취 과정이 바로 또 다른 졸업을 위한 배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미래가 될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이레인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는 벤자민. 이 두 사람의 힘찬 발걸음처럼 활기차게 새 생활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졸업 중에서 그 마지막에요. 벤자민이 예식장으로 차를 몰고 달려갈 때 흘러나오던 곡입니다. Scarborough Fair. Ransom won't stand by me. 더티 댄싱 중에서 Time of My Life, 빌 메들리와 제니퍼 원스의 노래였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개벽을 봤어요. 무척 감동적이었어요. 최시영 역이었던 이덕화 씨의 열연, 그리고 첫 번째 부인 이혜영 씨를 비롯한 세 부인들의 헌신적인 사랑. 정말이지 요즘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수많은 외국 영화 속에서 빛나는 우리 영화였습니다. 서울 구로구 개봉일동의 임영경 씨. 개벽을 참 감명 깊게 보셨다고요. 자, 중학교 졸업 선물로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인천 주안이동의 홍윤택 씨. 대구 달서구 송현일동의 구현주 씨. 경북 경산군 한말경 씨, 서울 삼성이동의 조운정 씨께도 졸업선물로 띄워드립니다. 하늘이 열리는 개벽, 영화 개벽 중에서 건무가입니다. 부천 신곡진동의 김홍선 씨. 밤하늘은 반짝이는 진주보석으로 몸을 휘감고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다고요. 자, 저는 이제 그 진주보석을 몸에 휘감고 있는 밤하늘을 벗삼아 집으로 돌아가고요. 여러분은 그런 밤하늘을 벗삼아 꿈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편한 밤 되세요.